속에 이슬처럼 계곡의 꽃처럼 기없이 맑은 얼굴 그대의 미소가 좋아 어찌 그리 고울까요 바깥보다 더 고운 그대 곁에 나는 숨쉬고 싶어 그야 난게 이 도시에 불빛을 가려도 그대는 나의 빛이 되어 밝혀주네 속에 사슴처럼 촉촉한 눈망울 귀없이 맑은 얼굴 그대의 미소가 좋아 어찌 그리 고울까요 바깥보다 더 고운 그대 곁에 나는 잠들고 싶어 미안한 게 이 도시에 불빛을 가려도 그대는 나의 빛이 되어 밝혀주네 당신은 도시에 불빛을 가려도 그대는 나의 빛이 되어 밝혀